상사 작은 학교 2학년 2월에 깨물었습니다. 여우리에게 대한 학교에 다닌다는 건? 조금 다른 학교에 다닌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나 방식이 다른. 누구는 틀렸다고 하기도 하지만 다른 거죠. 저에게는 특별해요. 실상사 작은 학교는 어때? 실상사 작은 학교는 중고등학생 과정인데 그때는 나만의 기준을 만들 때라고 생각해요. 그걸 도와줘요. 내가 나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고. 가르침 받기도 하지만 서로 배워가는 것 같아요. 내년에 우리 학교에 오고 싶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우리 학교에 오는 걸 환영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설레어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쁘네요. 2017년 서로에게 기꺼이 벗이되고 함께 배우고 삶을 가꿔갈 식구를 모십니다. 식구 모심 설명회는 10월 29일 지리산 실상사 작은 학교에서 만나겠습니다.